지치지 않아요. 그대가 나를 사랑하다니 어딘가요 내가 서 있는 이곳 여기가 천국인가요. You are so beautiful girl. You are so wonderful girl. 멈출까